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3돌째 즈음에서 러시아 신문 나우드킨스키 라보치, 탄자니아 신문 우후루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특집했습니다. 신문들은 전출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강인 담대한 배짱과 백전백승의 지략,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군대와 인민 앞에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제가 무릎을 꿇은 데 대해서 상세히 전했습니다.